보고 싶다는 그 말, 잘해주냐는 그 말, 미워도 슬퍼도 하지 못한 그 말, 그댈 만났던 그날, 모질게도 죽어도 다시 한 번 단 그 말. 정말 미안합니다. 정말 미안합니다. 말뿐인 이별의 처음으로 그대를 울게 해서 불행합니다. 또다시 후회합니다. 이렇게 되돌아가도 잊고 지냈단 그 말, 어리석은 그 말, 스쳐 지내던 그날, 아프게도 죽어도